차라리 모르는 사이였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겠지. 운명 따윈 믿지 않고 살아와서 이런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건지. 내가 할 수 없는 건 너를 잊으려 잊으려 잊으려 애를 쓰는 일. 너를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워내는 일.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. 너이니까 네가 아파한다면 이쯤에서 내가 그 말 할게. 넌 그냥 가면 돼. 슬퍼 말고 할 수 있을까. 널 변해서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췄어. 이젠 추억만 하며 살아가야겠지. 너를 품에 한번 안지 못한 채로 내가 할 수 없는 건 너를 잊으려 잊으려 잊으려 애를 쓰는 일. 너를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워내는 일.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. 너이니까 네가 아파한다면 이쯤에서 내가 그냥 가면 돼. 슬퍼 말고 할 수 있을까. 널 잊는다는 걸. 이대로 끝나버리면 제대로 사랑 못한 게 너무 슬퍼서 너를 잊을 수 없어. 내가 할 수 없는 건 너를 잊으려 잊으려 잊으려 애를 쓰는 일. 너를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워내는 일.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. 너희